I'll show you some objects, then please do what I ask. 그녀는 방향 rebo, 트, 땀 그녀는 니 예. 그녀는 방향 rebo, 트, 땀 그녀는 니 예. Please take this. 잡. 잡. Please give me the glasses. 아우 벤타 먹념. 아우 벤타 먹념. Please put the pencil on the envelope. 다 다이크마우 르 스람 삼봇. 다 다이크마우 르 스람 삼봇. Please turn the glass over and pick up the scissors. 트롤럽 가이 하이 잡요 기트라이. 트롤럽 가이 하이 잡요 기트라이.